시절 너는 내게 커다란 지구 같아 보였다. 그대 안에서 오직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. 네가 내 전부였다. 영원일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랑은 시간에 흩어지고 근데 너는 떠났다. 멀어져가던 그대는 흐르는 내 눈물에 흐린 채 시도록 바람빛이 났다. 나 그 순간조차 빛이 났다. 네가 떠난 후 하루도 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죽으려고도 했다. 태양이 떠올라 달이 차오를 때까지 온종일 술에 취해 네 이름만 불렀다. 매일 친구가 한 번은 돌아가도 느낄 수 없듯이 널 지워버린 내 맘도 어느새 무뎌져갔고 결국엔 익숙해진 건지 네가 다시 내게로 온대도 마음을 모두 다 걸고서 그게 날 조금 슬프게 한다.